뉴욕행 퍼스트 클래스에서 식음 전폐하고 비행 내내 울고 싶지만 현실은 출근길 만원 버스에서 졸린 눈 비비며 꼬르륵거리는 배를 부여잡는 분들. 샤넬 가방 땅바닥에 내팽개치면서 엉엉 울고 싶지만 현실은 그냥 엠보싱 크리넥스로 눈물 닦는 범인들을 위한 본격 교양 방송. 안녕하세요. 허세 쫓는 쩌리들의 이야기 럭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저희 이제 팟캐스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팟캐스트 이름이 럭쩌리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럭쩌리. 이 럭쩌리의 의미가 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지었어요. 그렇죠. 팟캐스트 회의를 하다가 뭔가 이거다 싶었거든요. 맞아요. 저희 평소 습관을 반영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는 쩌리지만 럭셔리를 추구하는 저희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고요. 청취자분들에게도 저희에게서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이제 한 편 끝날 때마다 나름 유익하다고 할 수 있고 그쵸, 본격 교양 방송 예, 한 가지씩은 남을 수 있는 주제를 다루어서 인생을 럭셔리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되는 팟캐스트가 되었으면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풍요로운 거죠, 풍요로운. 예, 그래서 어디까지나 허세 부릴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이거를 딱 얘기를 하고 나서 둘 다 무릎을 쳤잖아요. 맞아요. 어, 야, 이거 나 이마를 쳤어요. 아 진짜 근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얘기 네. 그리고 그 가고자 하는 방향 네. 어떤 분들이 들으셨으면 했는지에 대한 네. 모든 의미가 사실 함축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 럭셔리 브랜드를 얘기한다고 해서 또 혹은 그런 문화를 얘기한다 해서 저희에게 반감을 가지실 수 있는 분들께 네. 사실 저희가 그냥 허세 짙은 맞아요. 그냥 귀엽게 봐주셨으면 그쵸. 좋겠어요. 일반인들이고 거기에 대한 그 시각을 좀 공유를 드리는 거니까 네. 귀엽게 봐주시고 실제로 도움 많이 되실 네. 것 같아요. 저희도 많이 공부를 하고 얘기를 나눌 때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긴 해요. 맞아.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럭셔리 브랜드를 공부하면서 네. 럭셔리 브랜드가 럭셔리 브랜드가 된 이유는 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그 브랜드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럭셔리 브랜드에 대해서 가진 의미라든지 이게 어떻게 럭셔리 브랜드가 되었는지 네. 탐구하면서 저희 모두가 유익할 수 있는 방송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또 저희가 실생활에서 이제 럭셔리 브랜드만 사용하고 이런 네. 그렇죠. 것도 아니고 사실 저는 된장남, 된장녀 이런 말도 사실 좋지 않거든요. 그냥 그래요? 취향의 문제인 거고 그게 이렇게 희화화해서 나 된장녀야 이럴 수는 있지만 남을 쟤는 저런 걸 좋아해. 규정시키는 거는 좋아해. 별로다? 이러면서 이렇게 남을 질타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는 안 좋은 언어 습관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취향 존중의 의미로서 나도 이런 럭셔리 브랜드가 뭔지 알고 싶고 맞아요. 어디 가서 아는 척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싶은 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죠. 즐길 수 있는 취향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그쵸? 생각하면 된 것 네. 같아요. 뭐 어쩔 때는 사실 뭐 스파 브랜드 가서 그쵸? 티셔츠 하나 네. 사 입을 수도 있는 거고 어쩔 때는 뭐 명품 매장을 가가지고 네. 뭐 지갑도 하나 사 올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금전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네. 취향에 맞아, 따라서 아는 만큼 그렇죠. 보이는 것 같아요. 취향에 따라서 고를 수 있는 거니까 저희도 사실 거기에 대한 갈증과 배고픔이 있으니까 맞아요. 이걸 공부하고 저희와 이제 결이 맞는 구독자분들과 네. 이걸 공유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뭘 해도 제대로 알고 하고 싶다는 게 맞아요. 첫 번째 목표였고. 그렇죠. 저희 닉네임 소개를 한번 할까요? 네. 양박사님은 왜 양박사세요? 뭐 이거는 약간 천프로님이 저한테 지어주신 별명이잖아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요. 네.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천프로님이 뭐 박사는 하고 싶은데 하기는 없으니 서로 나를 천박사로 불러달라. 너는 양박사를 해라. 뭐 이렇게 했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천프로님이 이제 저의 그 박학다식한 모습과 이제 여러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 맞아요.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이 친구 정말 박사 같네 해서 맞아요. 이제 저한테 양박사라고 지어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아요. 네. 그럼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그냥 박사 소리 듣고 싶어서 나만 듣기 뭐하니 나를 박사라고 부를 불러달라. 너를 맞아요. 내가 박사라고 불러줄 테니. 이거였는데, 양 박사님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양 박사님이 정말 넓은 분야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사님이라는 닉네임이 딱 맞는 것 그렇죠. 뭐 같았어요. 일단 인정을 되게 잘하시고. 어느 정도는 만족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만족하는 부분이 있고 왜 천프로님은 왜 천프로죠? 아, 저는 전에 직장에서 제 호칭이 그냥 천프로였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뭐 됐어요. 약간 마음에 그 들더라고요. 유명한 광고 기획사에서 이제 서로를 프로로 호칭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뭐 카피를 했다 이렇게 좀 그쵸. 생각하면 될까요? 저희가 그 회사는 아니었고, 아니었고. 네, 그런 식이었는데, 저희 동기들 중에 이거 좀 웃긴 얘기 있었어요. 저희 동기들 중에 모든 각양각색의 프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 있었고, 네. 아, 2%. 5%님 계셨고, 5%. 네, 오. 오시셔서. 5%. 100%님도 100, 계셨고요. 아, 100씨도 계시구나. 100%도 계셨어요. 아, 그리고 네. 9%님도 계셨어요. 제 동기 오. 중에. 재밌네요, 근데 이게. 제가 가장 1등이었어요. 1000%. 그래서 저는 사실 1000%라는 호칭이 마음에 아, 들었고, 되게 만족하는. 예, 그래서 지금 직장에 대한 불만족을 네. 여기 팟캐스트에서 풀고자 그렇죠. 전에 직장에 대한 미련. 아, 그래서 향수. 1000%라고. 네, 향수. 그래서 저는 1000% 소리를 듣고자. 듣고자. 박사는 포기했고, 아, 네. 양 박사님 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양박사와 천프로인데, 네. 사실, 뭐, 오늘은 저희의 풋풋한 첫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양 박사님이 얘기하시니까 또첫 경험이라는 뜻이 그렇죠. 변질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야, 정말 그러면 풋풋한 정말 풋풋한 우리의 첫 경험. 경험, 첫 경험 오브 럭셔리, 아, 첫 경험을 럭셔리. 럭셔리에 대한 네. 첫 경험에 대해서 얘기 드리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입생로랑과 휴고보스의 브랜드와 그 디자이너에 관한 숨은 뒷이야기와 저희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본 팟캐스트는 특정 브랜드, 인물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양 박사님의 네. 첫 명품이 휴고보스인가 봐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첫 경험이라는 게, 네. 첫 경험은 저한테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 양 거였어요. 박사님 굉장히 중요해 네, 보여요. 굉장히 중요했어요. 첫 네. 경험은 사실 도화지에 색을 정하는 그런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렇게 시작부터 허세가 들을 계시네요. 뭐제 삶의 색은 검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 검정, 네, 네. 효고보스를 사실 첫 럭셔리로 택했던 거는 좀 스토리가 있는데 김어준 씨가 유럽에서 그렇게 여행을 하시면서 되게 이제 배도 쫄쫄 굶고 이제 돈도 그렇게 없으셨는데 맞아. 휴고보스 매장 앞을 지나가다가 이 정장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반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아, 내가 저거를 입으면 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상상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결국은 그 있는 돈 없는 돈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구매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그거를 사서 입고 그 유럽에서 한달 정도 일을 했다고. 예, 들었고. 근데 이게 저한테는 청춘을 자극하는 그런 여파였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 김어준 씨 인터뷰 기사 봤는데, 저도 그땐 좀 어렸을 때라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저건 너무 오버 아닌가? 이랬는데, 저도 좀그 나이가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어준 씨 얘기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예, 네, 뭐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고 되게 좀 감명 깊었는데 제가 5년 전쯤에 네. 뉴욕인 맨해튼 인 뉴욕 그쪽에 이제 발음 훌륭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인턴십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 가서 인턴십을 하고 있는데 노드스트롬이라고 아세요? 저는 몰라요. 아, 그래요? 박사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천프로님을 이제 저는 좀 그냥 쩔이에요. 여러 번 이제 좀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릴 텐데 노드스트롬은 그 신세계 백화점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인턴십을 하고 있었는데 노드스트롬에 갔는데 이게 휴고보스 정장이 딱 하나 있는데 이게 저렴해요. 사실 제가 정말 뭐 학생인데 이게 돈이 있겠어요. 진짜 학생인데 휴고보스 탐내는 게 맞아요. 참 양박사님 탐내요. 그렇죠. 그때 뭐 알겠어요. 우리 다 캐릭터 정장 입고 말 캐릭터 정장이 있어요? 그죠. 캐릭터 정장이란 아, 그런 카테고리가 그렇죠. 있는데 네. 다 사실 몸에 맞지 않는 정장 입고 뭐 대학생이 정장 입을 일이 사실 없죠. 뭐 면접 보기 전. 그렇죠. 예, 네, 면접 보거나 아니면 과 활동할 때는 가끔 입지 않나요? 무슨 과를 나오셨는데? 저는 아, 과는 여기서 네. 얘기 안 하고 싶고요. 그렇죠? 뭐 저는 정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과 아, 전공을 하여서. 맞아요. 약간 예술 쪽이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저는 예술이 아니라 상업과 아주 관련이 있는 그런 쪽에 전공을 나왔기 때문에 과 활동을 할 때도 정장을 입었는데 근데 그런 어? 이제 정장을 입으면 몸에 안 맞아요. 이게. 아 약간 외국 브랜드라 그런가요? 아니에요. 캐릭터 정장은 사실 국내 브랜드고. 캐릭터 정장이 네. 정의가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국내 브랜드 남성 이제 예를 들어 백화점을 갔어요. 그러면 네. 보통 3층에 놓여져 있는데 뭐 TNG 아, 땡, GOG 땡 층수로 설명해 주시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훌륭한 가격에 네. 뭐 좋은 원단을 쓰면서 이제 뽑고는 있지만 저는 약간 이게 근원적인 정장 약간 그 정장의 오리지널리티가 있나 그렇죠 정장의 본질을 살리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대학생 때부터 그때가 제가 25살 떡잎부터 다르시네요. 네. 네, 떡잎부터 달랐지만 네. 휴고보스를 가서 딱 이거를 입어봤는데 핏이 좋아요. 그래서 진짜 그때 가지고 있던 예산에 한 반쯤은 됐었던 것 같아요. 진짜 대범하네요. 대범이 아니라 앞뒤가 없는 거죠. 그런 약간 네. 무모하지만 네, 그렇죠. 그래도 정말 투자. 뭐 투자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취향을 좀 갖고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5세 휴고 보스. 그렇죠. 절반의 재산 투자한 거. 그렇죠. 절반을 정말 럭셔리 담네요. 이게 저희의 또 이게 럭셔리네요. 이게 럭셔리. 이게 바로 럭셔리인데 사실. 달랐는데 인턴을 하면서 그거를 저도 김어준 씨처럼 한 달 내내 입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입고 출근을 하는데 마침 거기 섬유 회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중요했겠네요. 그렇죠. 이제 막 미팅을 하게 되면 바이어분들을 계속 뵙게 되는데 그분들을 만날 때 왜 이제 같은 옷을 입는지에 대해서 저희 보스가 휴고 보스? 죄송합니다. 아, 네. 다른 보스님께서. 지금 약간 기가 차가지고 웃음이 나왔는데, 이런 웃음 저는 좀 엄격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보스가, 휴고 보스가 이제 와서, 양 박사, 왜. 양 박사야. 양 박사야. 양 박사야. 너는 왜 이제 같은 옷을 입니? 이제 얘기를 했죠. 아,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내가 이 옷을 쭉 입어보려 한다. 내 몸에 맞게 입어보면서 인턴십을 좀 수행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보스가 우리는 섬유회사이기 때문에 너의 패션 감각도 보고 싶고 다양한 색채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이게 사실 개인의 개성이잖아요. 완전 맞는 말이네요. 섬유회사면 사실 그 직원의 패션 스타일도 업무 역량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무에 따라서. 맞아요. 그게 조금 알게 모르게 직감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는 정장을 거의 입진 않았고 특별한 순간에는 좀 입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좀 이제 다양한 옷을 입고 이제 인턴십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휴고보스 정장이 지금 옷장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사실 애착은 가요. 그 이후에 더 이제 저한테 잘 맞는 정장들을 몇 벌 구매를 해서 이제 회사 다닐 때도 입고 하지만 그 휴고보스만이 가지고 있는 약간 그 맵시? 맵시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감탄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와 휴고보스의 첫 경험인 것이라고 첫사랑을 옷장에 지금은 두고 있지만 그렇죠. 애착은 아직 남아 있다. 뭐 그 디자인이 촌스러워지거나 그런 거 있나요? 아 있죠. 아 있어. 럭셔리라도. 럭셔리라도. 근데 유행은 돌고 도니까. 유행은 돌고 돌지만 네. 저는 너무 촌스러운 거 사신 거 아니에요? 뭐 그랬던 것 같기도. 아니 휴고보스는 좀 섹시한데 저는 지금 약간 이탈리안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남성복은 정장은 뭐 영국식도 있고. 이탈리안식이 있는데 저는 이탈리안식 좀 맞더라고요. 휴고보스가 독일 브랜드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따가 휴고보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우리 천프로님의 첫 경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천프로님의 첫 경험은? 저도 양 박사님과 굉장히 비슷해요. 저도 25세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동갑이죠. 네, 동갑 얘기지만 저는 빠른. 아, 빠른. 사실은 천프로 누나라고 불러야 되나? 아, 그렇죠. 제가 이제 누나라 네. 불러야 되나? 도장머리 아저씨 처음부터 반말했던 양 네, 박사님 기억나네요. 처음에 바로 까고 들어갔죠. 네, 네 이... 저 허락하지 않았는데 양 박사님과의 첫 경험은? 반말이었어요. 아, 반말로. 네. 네. 아, 근데 이게 처음에 초장에 이제 길을 잡아야겠다. 초장에. 네. 초장에 초면에 아주 왜 저를 길을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기죽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네. 다만 이제 사실 처음에 그렇게 면을 텄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쵸? 친구로 이제 그쵸? 가고. 저는 빠른이 참 어려워요. 빠른이 이게 그 족보 브레이커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입생로랑을 논하고 있는 자리에서 네. 빠른 중요한가요? 제가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네. 다시 돌아올게요. 저도 뭐 25세 첫 회사에 입사해서 처음으로 사고 싶었던 명품이 입생로랑이었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왠지 이 이름부터 입생로랑 너무 섹시. 예쁘잖아요. 섹시하고 섹시해. 뭔가 그냥 입생도 아니고 로랑도 아니고 두개가 붙었어. 입생로랑. 너무 예뻐서 약간 풀네임을 쓰는 걸 좋아하네요. 그쵸? 지금은 이제 패션 쪽은 생로랑이 되었는데 맞아요. 저는 사실 입생로랑이 더 좋아요. 왜 생로랑이 됐고 입생로랑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네. 네,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갖고 싶었던 브랜드라서 네. 이제 열심히 첫 월급부터 좀 모았어요. 그래서 입사하고 1년 안 돼서 이제 휴가차 유럽 여행을 갔는데 유럽 어디로 가셨어요? 저는 원래 입생로랑은 프랑스인데 예, 저는 그치. 이탈리아 가서 샀어요. 이탈리아 아울렛에 가가지고 그리고 가기 전부터 이제 입생로랑이 저렴한 이탈리아 아울렛을 찾아가지고 이탈리아가 프랑스보다는 저렴한가요? 실제로? 사실 잘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 네, 그냥, 그렇습니다. 네. 이탈리아를 가고 싶은데 이제 간 김에 그때 어려가지고 그냥 현지에서 사면 더 싸다는 말만 믿고 가서 그냥 주변에 입생로랑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네네. 근데 갔는데 너무 예쁜 가방이 있는 거예요. 제가 뭐 헐리우드 파파라치 기사 찾아보는 것도 좋아했었는데 그래요? 거기서 유명 여배우들이 네. 들고 있던 사이즈별로 다 달라요. 그래요? 네, 뭐 미란다 커는 빅으로 들고 있고 스몰로 들고 있는 여배우도 있고, 있고 그 가방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샀어요. 바로 샀어요? 네 바로 일시불로 일시불로? 네 화끈하게? 네 그치만 아울렛이었고 뭐 텍스 리펀도 받아서 굉장히 한국 가격에 비해 거의 70만원 80만원 저렴하게 샀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네. 합리적인 소비였네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가방을 사고 지금까지도 잘 들고 다녀요. 그래요? 네. 지금도 계속 이제 메고 다니세요? 아니요, 사실 결혼식 갈 때나 결혼식 갈 때나 저 역시 이제 양 박사님의 보스처럼 네네 저희 로랑이도 옷장에 있어요. 로랑이는 옷장에 모셔놨다. 처음에 그냥이 신문지 말아가지고 모셔놨다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신문지를 꾸겨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습기도 안 차이고 모양도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로랑이는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첫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네. 사실 저희 둘의 첫사랑은 이렇게 안타깝게 그렇지만 저도 양 박사님처럼 뭔가 애틋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의 첫 가방과 저의 노력의 결실이 입생로랑이어서 네네. 저가 원래 화장품 쪽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네. 이제 가방이 너무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뿌띠 사치로 럭셔리 브랜드의 뷰티 라인으로 접근해서 첫 립스틱도 입생로랑으로 장만했어요. 톰포드 말고? 톰포드는 지금 요즘 관심사고 요즘의 관심사요? 네, 그 당시 그 당시에? 첫사랑 립스틱도 입생로랑.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뿌티사치가 뭐예요? 뿌티사치는 네. 양보사님 알면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구독자분들과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되니까. 구독자님들의 수준을 사실 푸띠사치라함은 프랑스어로 뿌띠가 작다라는 뜻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합성어로 우리나라 말과 합쳐져서 네네. 작은 사치라는 뜻으로 스몰 럭셔리. 네, 스몰 럭셔리. 현대인들이 이제 뭐 가방이나 정장처럼 그렇죠. 큰 지출이 발생하는 네, 큰 지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네네. 하는 작은 제품들?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을 만한 제품을 사는 것을 뿌띠사치라고 하지 않나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그럼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어, 뭐 요새 디저트 집 가면 네. 마카롱 많이 사잖아요. 아, 마카롱도 뿌띠사치인가요? 마카롱도 뭐 저희 한국적인 네. 뻥튀기라든지 아. 그런 디저트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뿌띠사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 고급서. 고급서 가지고. 그렇죠. 고급지죠. 고급지죠. 맞아요, 맞아요. 오, 저는 그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어, 제가 또 인턴십을 또 빼면 네. 럭셔리랑 연관을 짓기가 좀 어려워요. 저는 약간 향수, 바디 제품 이런 게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양바사님이 또 여느 남자분들과는 다르게 네네. 이런 뷰티 제품과 향수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 아침에 뿌렸던 향수를 저녁에 돌아와서 맡는다는 그 약간 쾌감? 그런 게 있어요. 저런 쾌감을 누리는 남자 흔치 않잖아요. 흔치 않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거였어요. 뉴욕에 가는데 사봉이 있었더라고요. 사봉? 사봉? 사봉이라고 알아요? 전 모르겠어요. 러쉬 좋아해요? 러쉬 알죠. 러쉬는 또 영국 브랜드잖아요. 맞아요. 네, 네. 사봉 좋아하세요? 사봉을 모르는데 어떻게 좋아해요? 약간 조세호씨 기회된 것 같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좋아해요? 아, 사봉이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이스라엘이었던 것 같아요. 오, 특이하네요.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좀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러쉬도 가면 손을 씻어보고 네. 제품을 발라보고 뿌려보고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그 좋은 경험, 소비자한테 좋은 경험을 시켜준다고 생각하는데 사봉은 그 한층 넘어서 매장을 들어가면 어느 매장이든 간에 네. 가운데 우물 같은 게 있어요. 물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사봉에 비누를 가지고 손을 씻어보고 네. 사봉에 핸드크림이나 네. 바디크림을 발라볼 수 있는 거예요. 매장이 근데 그렇게 특색 있게 맞아요. 그게 좀 독특하네요. 매장이 되게 약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지중해 마을 같이 생겼어요. 네. 이스라엘이 지중해 그거는 한번 이제 제가 네. 생각을 각주로 달아주세요. 네, 각주로 달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지중해가 맞습니다. 근데 그쪽에 가장 유명한 게 그 바디 스크럽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뉴욕 인턴십 할 때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오면서 대용량으로 사왔어요. 근데 그 향을 가지고 샤워할 때 스크럽을 하니까 아 너무 좋은 거야 이게. 향이 진짜 끝내줘요. 나중에 한번 이게 한국에 없어요. 한국에는 그거 있잖아요. 드봉. 아 드봉? 저는 자꾸 사봉을 하시는데 드봉 비누? 네 너무 쩌리인지 드봉밖에 자꾸 생각이 안 나서. 오늘 부장님이랑 대화 많이 나누셨나 봐요. 아재에게 그 많이 하시는데 드봉 사봉 적어놔야겠네. 네 사봉 괜찮아요. 뭐 가격대가 럭셔리 브랜드 수준이에요? 네. 그 사봉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르라보라고 하세요? 아 오늘 첫 타부터 사장님 또 지식자랑 이게 대단하신데. 얇은 지식인데 르라보는 한국에 있어요. 저기 그 부족하네요. 이태원에 팝업 스토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르라보가 있는데 그쪽에 또 향이 또 기가 막혀요. 거기는 또 1인 1대1 커스터마이징을 해준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처럼 여러 브랜드의 그 향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도 있는 것 같고 어쩌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됐죠. 양 박사님 정말 향에 대해서 네, 맞아요. 박사신데 영화랑 책 향수 보셨나요?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네. 네. 제가 고3 때 수능 공부 안 하고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데 영화도 봤어요? 네. 책 보고 영화 나왔어요. 제 나이 나오네요. 저희 그 양 그루노이 씨라고 또 맞아요. 다른 닉네임 들을 수 있겠네요. 아 저요? 네. 양그르누이? 네. 아니, 양르누이? 아니요. 그르누이 양으로 해주세요. 그르누이. 전 성이 뒤로 가는 게 좋아요. 역시 또 럭셔리하게. 네네. 정말 미국식으로. 미국식으로? 아 영국식이죠. 그르누이 양. 그르누이 양으로 역시. 해주시고. 양. 향은 진짜 근데 향은 향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럼 나중에 아예 특집을 꾸려서 향 에피소드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으시네요. 지금. 네 지금. 지금 허세 짙은 만년필로. 만년필로. 노트에 필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들리세요? 서걱서걱 향. 네. 다뤄보고요. 그럼 이제 언제 저희 입생로랑과 효고버스에 대해서 궁금해요. 이제 넘어가야겠어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네. 한번 좀 쉬시고. 본격적으로 양 박사님의 휴고보스 집중 탐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휴고보스랑 입생로랑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왔는데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과도 좀 공유를 드리기 위해서 휴고보스는 독일의 토탈 패션 명품 브랜드고 주로 남성 의류를 전문으로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데요. 본사는 바덴 빌텐브루크 주에서 슈트가르드 바로 남쪽에 있는 메칭겐이라는 주가 있대요. 메칭겐 가보셨어요? 저 거기 알죠 당연히. 메칭겐 아울렛이 있어요 메칭겐. 네네. 그래서 메칭겐 가봤다. 메칭겐 아울렛에 제가 갔습니다. 갔어요? 네. 슈거버스 매장 갔습니다. 아 갔어요? 굉장히 크게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 걸로 또 오셨어요? 구입하려고 봤는데. 진짜 아울렛인데 엄청 저렴하게 휴고버스가 있었어요. 네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독일 가면은 남성분들은 웬만하면은 네. 이제 좀 휴고버스 정장 한 벌씩은 사 오신다고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네. 휴고버스의 창업자 후고 페르디난트 보스 씨는 1924년에 이제 저희가 테일러 샵처럼 출발을 하신 거죠 이분이. 근데 이제 그때가 대공황 때는 독일의 경제난 때문에 파산으로 몰렸다가 1931년에 그 채권자분들이 있죠 계약을 맺어서 재봉틀 6개로 시작을 했어요 휴고버스. 역시 첫 시작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뭐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 저희도 휴고버스를 다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했어요. 이유는 휴고보스가 사실 그 나치 제복을 제공한 네. 회사라고 이제 익히 알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나치의 이제 제복을 실제로 만들기도 하고 그게 근데 약간 선전 효과가 있었대요. 이게 되게 좀 흥미로워요. 왜냐면 우리도 사실 군복을 보면은 저는 예전에 네. 특전사 군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특전사를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 젊을 때는. 근데 이게 실제로 그 나치 친위대에 가입하는 독일 분들이 군복이 멋있어서 맞아요 저도 뭐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근데 나치의 이제 역사적인 만행은 사실 네. 많이 지탄을 받고 반성을 그렇죠. 해야 네. 하지만 이 제복만을 봤을 때는 사실 그 복장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예술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좀 그렇죠. 사실 멋있는 면도 있으나 근데 이게 그 저희가 정확히 알고 네. 가야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제 전쟁 포로분들을 강제 노역해서 네. 만들었다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런 흑역사도 그렇죠. 휴고보스 브랜드의 암울한 면도 네네. 짚어줘야지. 맞아요. 짚고 시작해야겠네요. 맞아요. 이거는 근데 이게 되게 좀 그래도 멋있는 게 네. 이렇게 나치 협력 경력이 있어가지고 전후에는 선거권이 박탈되고 사업 운영권이랑 이제 벌금까지 이제 받게 되었는데 그 경영권을 사위였던 오이겐 홀리 씨가 받았어요. 그래서 뭐 작업용 유니폼도 생산하고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그 맥라렌 아세요? 네. 맥라렌 레이싱 팀을 1977년에 후원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남성용 향수를 출시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골프 네. 대표적으로 1986년에 프로골퍼였던 베르나르트 랑거시를 후원하면서 이제 골프 쪽으로도 이제 확장하고 스포츠 후원사로 이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네, 되게 저는 이게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그 1997년에 나치 피해 관련 배상 소송 관련해서는 회사가 그 전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잘못을 시인하고. 네, 그렇죠. 전범 브랜드라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강제 노역에 대해서도 인정하면서 이제 그 소송에 대해서 보상 합의를 하고 다시 한번 2011년에 회장이었던 클라우스 디트리 라스가 회사의 나치 협력사를 고백해서 사죄를 했죠. 잘못을 제대로 시인하고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브랜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명성을 이어가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아, 그렇죠. 네, 그 사실 굉장한 타격이죠. 기업적인 면에서는 손익에 대한 굉장히 타격이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많이 고민을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두 번이나 이제 혐의를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되게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게 역사적으로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은 휴고보스의 영리한 마케팅 방법일 수도 있어요. 오,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네, 이렇게 브랜딩을 네네. 유지하기 위해서는 휴고보스만의 아이덴티티가 네네. 뭔가 이렇게 직선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올바른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전혀 올바르지 않았던 과거를 청산하면서 다시 재정립하는 그렇죠. 마케팅 수법일 수도 있어요. 상업적이네요. 부정적인가요, 제가? 아니요, 좋아요. 이런 네거티브한 네. 것도 풀어볼만한 것 같아요. 네. 되게 근데 뭐 마케터시잖아요. 저 자꾸 제 신상을 신상을 하나 하나씩 한번 이제 여러분들 마케터로서의 이제 얘기를 해보신다면 휴고보스가 그게 마케팅적으로 마케팅 잘했어요. 잘했다. 네. 네. 어쩌면은 독일 나치 브랜드였다는 것도 네. 주기적으로 언급한 거일 수도 있어요. 아, 회자가 될 수 있게. 네, 왜냐면 자기들이 제대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재밌네요. 이게. 근데 생각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휴고보스는 이제 산하 브랜드는 그 보스 휴고보스랑 휴고 휴고보스로 나뉘어요. 죄송한데 조금 웃기네요. 뭐 네 강남콩 강남콩 내 강남콩 이런 거 아니에요. 내 철창상을 철철상 철철상. 나로 따지면 약간 앙드레 김 선생님. 네, 그렇죠. 앙드레 김. 앙드레 김 이런 거. 레드앙 그렇죠. 들어봤던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하니까 좀 색다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 보스 휴고 보스는 네. 거기서 이제 보스를 가리키는 거고 휴고 휴고 보스는 네. 되게 그냥 휴고라고 한다네요. 그래서 보스는 그 보스 휴고 보스의 대표적인 라인으로 그 저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포멀한 느낌의 남녀 의류를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2018년 그 SS 시즌의 브랜드 통합이 이루어져서 기존의 그 보스 오렌지랑 보스 그린이 사라지고 이제 그냥 보스로만 통일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상으로 검정색 바탕에 흰색 보스 혹은 흰색 바탕에 검정색 보스 이렇게 하나로 통일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휴고는 휴고 보스를 휴고라고만 부르는 건데 이제 보스 휴고 보스가 조금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면 휴고는 조금 더 볼드한 느낌의 디자인을 선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유행을 선도하는 그러니까 fashion forward 이런 스타일의 옷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정리를 하자면은 보스 휴고 보스 블랙 라벨이 정 사이즈의 클래식한 옷이라고 생각하면 휴고는 핏한 사이즈의 컨템포러리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는 저도 처음 알았네요. 그러네요. 좀 타겟이 다르네요. 그렇죠. 보스가 그러면은 한 뭐 30대 후반부터 그 위쯤까지 네. 커버를 한다면 휴고는 30대 후반 이하를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산 게 휴고 보스인 것 같아요. 네. 그거 약간 핏도 조금 저한테 좀 잘 맞았던 것 같거든요. 그때 제가 지금보다 한 5kg가 덜 나갔으니까 지금도 굉장히 날렵한 몸매가 되는데 그렇죠. 유지를 좀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스로 다시 돌아오면 뭐 없어진 산하 브랜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발데사린이라고 이제 최상급 남자 정장이 있고요. 보스 오렌지, 보스 그린 저희가 언급했던 게 있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옛날에 터미널에 아 주스 맛있어요? 아 두유예요. 아 두유. 네. 아 사실은 이제 천프로님이 퇴근하시고 바로 오셔가지고 제가 배고플까봐 엄마사님의 챙겨왔죠. 배려심. 네. 입냄새 안 나는 두유로 사다주셨어요. 이게 무가당이라서 입냄새가 안 납니다. 본인을 위해서 저 입냄새 안 나게 아, 네. 잘 준비해 오셨다. 서로 간의 매너를 위해서 네. 무가당 무첨가 두유를 이제 먹고 있습니다. 무가당 무첨가는 그 대학 이름이 붙은 게 제일 맛있어요. 사실 이것도 어쩌면 두유계 럭셔리네요. 어 그렇죠. 아 두유계 하이엔드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러네요. 제가 두유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저 여담으로는 그 영화 터미널 아세요? 네. 톰 행크스 나온 영화에서 그 톰 행크스가 공항에서 일해가지고 번 돈으로 그 데이트를 하는데 네. 거기서 만나신 그 여자분께 비싼 옷을 사는 게 이 휴고버스의 옷이고요. 아까 언급했던 그 김어준 씨가 여행 도중에 가진 돈을 털어가지고 휴고버스 정장을 사서 노숙했다는 그게 이제 휴고버스고 뭐 홈페이지에 지역별로 쇼핑몰이 있는데 이게 현지 카드만 결제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독일 그 회사니까 이제 EU 쇼핑몰로 접속하면 같은 물건이라도 값이 조금 더 싼데 세일은 역시나 이제 쇼핑의 천국 미국에서 하셔야 돼요. 아, 미국이 결론은 미국. 그렇죠. 미국 가서 지르셔야 휴고버스는 굉장히 현명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휴고버스에 대한 네. 기본적인 브랜드 히스토리를 들어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좀 더 깊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저희 그냥 쩌리 수준에서 아, 그렇죠. 어디 가서 나 휴고버스 안다 이런 수준 그렇죠. 있네요. 네, 정리 만족스럽네요. 네, 정리가 네.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네,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부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네. 입생로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